경연은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7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미국의 UPI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의 홍콩봉황위성텔레비전 방송과 국제방송망,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연은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유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연은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이칠란드 반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이 보도했으며 영악산 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인디아신문 월즈미러가 게재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연은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